좌도 남은 남문박 월매딸 춘향이가 불쌍하 고 먹은 마음 일부 정사제더니 일각이 일시 낭미지에게 일일 치려 아니여든 일우이 어른 못하게 해소 삼춘 화류 승화시에 춘향이가 이도력 만나 삼배주 나눈 후에 삼세 맺었기로 사또 거행은 못하게 해소 삼경 모르시나 사시창춘 푸른 송죽 풍설이 찾아도 변치 않소 사지 찢어다가 사방으로 두르셔도 사또군 분은 못됐기 다선 맞고 하는 말이 오메 불망 우리 남군 오류 제일이요 오나롤까 내일올까 오관참장 관운장같이 날랜 장수 촬영같이 우리 남군만 보고 지고 여선 맞고 하는 말이 육국 유세 소진이도 달달리지 못하리니 육내연분회절할 때 육진광포로 질근동여 버리셔도 용예연 분은 못 잊겠소 하는 말이 진리 청탄 흐르는 물에 풍덩실 넣으셔도 7월 7서 보자 교회 전우징여 상봉처럼 우리랑 꿈만 보고지고 여덟 맞고 들렸구나 애를 쓴 흘 무엇하리 아홉 마 하는 말이 구찬 춘향이가 구비 구비 맺힌 서루 자체만 보고지고 열을 맞고 할지라도 시왕전에 매인 목숨 16세에 나는 죽네 피나이다 피나이 하나님 전 피나이다 한양계 신이도령이 아맹어사 출도하여 인해 준 향을 살리소서.